알게 되었어 널 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 너와의 게임을 아직 시작 안 했어 나에게서 타로처럼 봐 너의 이상형 찾아봐줄 테니 보였던 우유 피부 긴 머리 끝에 남아있는 향기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날 공격하니 날 이길 순 없어 yeah. 너에게 보여준 매직 빨간 장 속에 숨겨둔 반지를 줄게 그 주인이 네가 되게 해줄 테니 Cause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향기에서 추억을 떠올려 바라보는 그대로 눈빛이 내 심장을 울려 지우려 해도 소용없어 끝도 없이 너를 향해 달려 내가 그대를 갖겠어 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전부 잃게 된다 해도 이미 게임은 시작되는 걸 잘 알아도 이제 너의 남자는 바로 나란 걸 날 원하고 안달하게 만들 테니 싶어